그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왜 못하나 원하는 그대 앞에서 모아둔 시간도 이제 없는데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 걸 이렇게 멀어져 나가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왜 못하나 원하는 그대 앞에서 모아둔 시간도 이제 없는데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수많은 의미